내 마음을 묻지마. 이 순간은 나도 몰라. 가는 길을 묻지마. 돌아서지 않을 거야. 내 마음을 묻지마. 이 순간은 나도 몰라. 기약일라 하지마. 후회하지 않을 거야. 세상이란 그런 걸 알고 보면 그런 걸 서로 우리도 잊어버려요. 내 마음을 묻지마. 이 순간은 나도 몰라. 웬일인가 묻지마. 젊은 날은 그런 거야. 내 마음을 묻지마. 이 순간은 나도 몰라. 슬픈 채도 하지마. 남이 보면 웃을 거야. 세상이란 그런 걸 알고 보면 그런 걸 서로 우리도 잊어버려. 내 마음은 묻지마. 이 순간은 나도 몰라. 가는 길을 묻지마. 돌아서진 않을 거야. 내 마음은 묻지마. 이 순간은 나도 몰라. 기약일란 하지마. 후회하진 않을 거야. 세상이란 그런 걸 알고 보면 그런 걸